저녁 서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에이 저기 Let's go